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손군 혁명 용도를 시작하신 56돌세 처음에서 인민무력성에서는 22일 주존무관단을 위해서 영화 감상회를 마련했습니다. 영화 감상회에는 무관단 성원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조선인민군 군관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독창적인 손군 사상과 용도 밑에 총대로 개척되고 총대로 승리를 떨쳐온 우리 혁명의 자랑찬 역사를 수록한 우리나라 기록영화 백두산 총대로 빛나는 조국을 감상했습니다.